수 같은 내 마음 태양처럼 뜨거워 그리워 그리워 애타는 심정 아가씨는 알아줄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나 임자 없는 이 가슴에 사랑을 심어봐요 달콤한 입술로 약속하는 연애 영번지 호수 같은 내 마음 태양처럼 뜨거워 그리워 그리워 애타는 심정 아가씨는 알아줄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나 임자 없는 이 가슴에 사랑을 심어봐요 달콤한 입술로 약속하는 연애 영번지